어색하던 미소 까칠하던 말투에 바람 쌀쌀해진 겨울 같던 너 낯선 시선 속에 맘 졸이며 서 있던 그런 너를 보며 달려가던 나 그냥 끌리는 건지 정말 설레는 건지 나도 모르게 너만을 바라보고 있네 이제 나의 손을 잡아봐요 You bring me the joy in love 애써 괜찮은 척 말고 내 품에 꼭 안겨요 이제 나와 같이 걸어봐요 I can give you all my love 그대여 눈을 떠봐요 진한 향기 속에 떨어지는 꽃잎에 눈시울이 빨간 국화 같던 너 낯선 시간 속에 지쳐 고개 떨구던 그런 너를 보면 마음 아픈 나 그냥 끌리는 건지 정말 설레는 건지 나도 모르게 가슴